I'm like some kind of supernova. Watch out, look at me go. 이미 좀 볼 빛의 core. So hot, hot, hot, hot, hot. 문이 열려 서로의 존재를 느껴. Magic Discord 날 잘 묻어. 너도 그야 drop. 사건은 다가와. Oh, 에이, 거세게 건져가. Oh, 에이, that tick, that tick, tick, bomb. That tick, that tick, tick, bomb. 감히 건드리지 못할 걸. 누구도 말야. 지금 내 안에선 수, 수, 수, 슈퍼노바. Nova. Can't stop. Hyper. Stella. Want you. 그걸. 찾아. Bring no light of a dying star. 불러낸 내 우주를 봐봐. Body bang, bang, bang, bang, make it feel too right. Pipsilean energy, it's so special. 잔인한 queen이며 scene 이제 종결. 이토록 거대한 내 안의 explosion. 난 모두 세포 별로부터 만들 Supernova, Nova, can't stop, hyper, Stella, want you, 그걸 찾아. Bring the light of a dying star, 불러낸 내 우주를 봐봐. Supernova, 보이지 않는 힘으로 내게 손 내밀어볼까. 가능한 모든 가능성 무한 속에 너를 만나. Supernova. 사건은 다가와. Oh, ay. 거세게 커져가. Oh, ay. 질문은 계속돼. Oh, ay. 우린 어디서 왔나. Oh, ay. 사건은 다가와.